조조 이탈리아 공화국 대사관 1등 서기관이 5일과 6일 조선 외무성과 농업성 농업위원군의 해당 일꾼들을 만나 현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농업 부문의 협조를 비롯한 쌍무관계 문제를 토의했습니다. 우리 측은 미국이 수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여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참수작전 평양 점령 실행을 목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음으로써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처한 우리의 자비적 조치들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. 1등 서기관은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 접경이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.